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의 제재 결의의 범죄적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조선의 핵시험과 탄도로켓 발사시험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며 위성발사 역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하면서 조선에 대한 제재 결의들은 인도주의적 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조선인민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아사내는 잔악한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행위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